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애국의 족족 호소를 심사숙고하여 대해야 할 것이다. 조국 평화통일연회의 대변인 다마.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교리는 전체 조선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의 대통령을 이뤄나갈 때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인 새 호소에 화답하여 북남 관계가 개선되고 조선만도의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한결같이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탄핵 정국 속에서 새해를 맞이한 남조선에서는 온 교리의 통일 염원과 평화지향에 욕행하는 동족 대결 망동이 그칠 새 없이 벌어져 내외의 거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동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해하고 단합하자는 우리의 진정을 전형적인 통일 전선 공세로 도발적인 주장과 협박으로 매도해 나선 괴뢰 패당은 갈수록 볼둥지처럼 되어가는 제 집안의 한심한 조지도 수습하지 못하면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근혜의 대결 정책을 고수해보려고 가진 발악을 다하고 있다. 새벽도부터 북비핵화와 북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판에 박은 대결 곡조를 되풀이하고 있는가 하면 매일같이 북의 위협과 예상할 수 없는 도발을 광고하고 확고한 대비태세와 실효적 응징을 고청하고 있으며 도처에서 화약내 풍기는 북침전쟁 소동에 미쳐 날뛰고 있다. 박근혜는 반공화국 제재 압박을 지속시켜보려고 국제공조 강화에 기를 쓰며 천방지축 세상을 돌아치고 있다. 우리는 이미 파국 상태에 처한 현 북남 관계를 어느 누구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며 민족의 근본 이익을 중시하고 북남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천명하였다. 우리의 이러한 입장은 남조선 내부 종세를 이용하려는 정략적 타산도 아니며 여론의 주목을 끌기 위한 손짓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민족 분열의 비극을 끝장내려는 우리의 일관한 자주통일 의지의 발현이며 내외가 심히 우려하는 현 북남 관계의 파국 상태를 바로잡고 관계 개선의 출路를 이뤄나가려는 우리의 진지한 애국애적적 입장의 표시이다. 우리는 요즘 때없이 북위협과 도발을 부각시키며 안보 위기를 고치하는 괴뢰패당의 불순한 망동이 사면초가에 빠진 박근혜의 운명을 건지고 현 탄핵 위기를 모면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이 기회에 명백히 해둘 것이 있다. 만일 남조선 당국이 험악한 내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무모한 대결과 도발로 나온다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충돌과 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으며 종당에는 괴뢰패당의 수치스러운 파멸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북남관계 문제로 될 수도 없는 북비핵화와 잊지도 않는 북인권 문제를 계속 코에 걸고 미국 상전에 매달려 긴장격화를 사태 수습의 처방으로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조사는 없을 것이다. 시대는 변하고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 격변하는 주변 종세도 제 머리로 판단할 줄 모르고 큰 나라의 빌부터 사는 데 습관되어 민족의 진중한 주족도 가려보지 못하고 지금처럼 대미추종에 환장하여 돌아치다가는 더 큰 치욕과 굴욕이 자리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늦게 전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내민 화해의 손을 잡고 민족의 자주적 운명을 개척하는 길로 돌아서라는 것이 온 교례의 요구이며 역사의 마지막 충고이다. 문제는 남조선 당국이 이러한 대세를 외면하고 오는 3월에는 저들의 주도하에 또다시 미국의 핵전략 자산들을 끌어들여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서려고 벌써부터 분수없이 놀아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전략적 지위가 달라진 오늘에 와서까지 우리의 코앞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핵전쟁 연습이 그 어떤 상상할 수 없는 파국적 결과로 이어지겠는가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남조선 당국은 우리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핵 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준 앞에서 열네족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 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출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한 우리의 엄숙한 선언을 심사숙고하여 대해야 할 것이다. 적대 세력들의 핵 위협과 북침 전쟁 책동에 대처하여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배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큰 누구도 의심치 말아야 한다.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진정성 있는 손의와 호소를 외면하고 미국에 추종하여 무모한 대결과 전쟁의 외통길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아량과 인내도 한계를 넘어설 것이며 그러하여 초래될 파멸적 후과는 전적으로 괴뢰패당이 지게 될 것이다. 시간과 정의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주체 106, 2017년 2월 1일 평양.